잊을 수 없어 넌 나에게 그래 말할 수 없어 어차피 못 그래 이젠 누구도 날 믿지를 못해 단 한 번의 실수 시선은 차갑네 후회해봤자 난 yeah 후회하기 늦었네 되돌릴 수가 없어 이제 늦어버린 내 진심 yeah 내게 기회를 줘 제발 한 번만 더 내 얘길 들어줘 맨 앞에 아무 말이나 둬 다들 왜 아무 말도 없어 나를 봐 내가 여기 있어 아파 생각해봐 너네도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면서 나에게 거짓된 핑계들만 알아 내가 싫은 거 근데 맘대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엔 다 똑같아 내게 넌 그래 어차피 난 알면서도 해 그래 어차피 똑같을 만데 바꾸려고 해봤자 안 돼 어려운 넌 그래 어차피 난 알면서도 해 내가 어디 가나 가는 믿음 You said 의미 없다고 내게 말을 하고 나서 결국 You changed 상관없고 내버렸고 너를 향한 나의 맘이 없고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만나면 또 버릇처럼 서로 향할까도 Oh man get back I ain't trying to be your man your man I know who you called your babe your babe I'ma go on my way 맘은 편했지 What you gonna do 너는 편했지 Never been so true 알아듣겠지 같은 말 반복되는 끝이 없는 fight 너와 나 perfect picture 속에 거짓말 생각해봐 너네도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면서 나에게 거짓된 핑계들만 알아 내가 싫은 거 근데 맘대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엔 다 똑같아 내게 넌 그래 어차피 난 알면서도 해 그래 똑같을 만데 바꾸려고 해봤자 안 돼 알아 넌 그래 어차피 난 알면서도 해 Us. It's gonna happen, not that much it just Every minute, every second was precious Getting worse, so people don't live for us One be real 나쁜 생각 말고 no, stay real 너만 생각 말고 no, stay real 똑같은 거짓말, don't with the fake